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연휴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들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어저께 저녁에 축구 경기를 보신 분 있으신가요? 한국하고 그 러시아랑 축구 경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선수가요, 네 골을 넣었어요. 네, 네 골을 넣었어요. 이제 골을 잘 넣은 거죠, 많이 넣은 거죠. 그런데 경기 결과 스코어는 2-4로 졌어요. 네 골을 넣었는데 2-4로 졌어요. 제가 지금 거짓말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이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공감을 하시는 분은 경기를 보셨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뉴스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셨던 것 같아요. 그 경기를 보고 제가 1시에 누워서 이제 자려고 딱 누웠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한국 축구 어떡하냐? 네, 이런 말이 저도 모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뭐 국가대표 선수도 아니고 뭐 축구 관련된 사람도 아니고 축구인도 아닌데 제 마음 가운데서 한국 축구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축구 어떻게 하냐?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또다시 올라오는 생각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너는 한국 축구는 걱정하면서 한국 교회는 그만큼 걱정하냐? 이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한국 사람이고 축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축구를 걱정하고 축구에 대한 관심을 갖겠죠. 마찬가지로 제가 한국 사람이고 교회를 다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더군다나 사역자로서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 교회를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만큼 관심을 갖는 만큼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예.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한국 축구를 사랑하시나요? 한국 축구에 그만큼 관심을 갖고 염려를 하시나요? 꼭 이것만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걱정하고 사랑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만큼만이라도 교회, 천안성결교회, 예수나무 청년 공동체 옆에 있는 청년한테 관심을 갖고 또 사랑하고 그 사람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한번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내 친부모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고 확신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할 때 부모님이 내 친부모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고 확신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을 하셔서 나를 낳아주시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상상할 수 있고 말은 할 수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죠.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요, 과학의 힘, 의술의 힘을 빌려가지고요, 친자 확인 검사를 하는 거예요. 예, 좀 비인간적이긴 하지만은 가능한 부분이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부모님과의 관계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살아가면서 아, 내가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아 있구나, 어머니를 참 많이 닮아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죠. 직접 확인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경험을 통해서 믿고 신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또한 가능해요. 결국에는 이 세 가지의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은 탈락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이 가능한 것인데 이 두 가지의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는 개인의 자유겠죠. 그런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부모님과의 믿음과 신뢰관계는 이미 결론 지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친자 확인 검사를 들어갔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핵심은 무엇이냐? 믿음과 신뢰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좀 전에 드린 말씀은 잠시 잊으셔도 돼요. 제가 최근에 책 한 권을 읽게 됐거든요. 바리새인처럼 사는 삶을 이겨내는 12가지 단계들이라는 책에서 존 피셔는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 인물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웠고 삼손은 가장 힘이 셌으며 야곱은 가장 슬기로웠고 기드온은 가장 용감했고 요나는 가장 운이 좋았고 모세는 가장 담대했으며 여호수아는 가장 용기가 많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다윗은 가장 훌륭했는데 왜냐하면 물맷돌만을 가지고 거인인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가장 많이 결혼했고 삼손은 여자들만 따라다녔으며 야곱은 남을 속였고 기드온은 우상 숭배자였고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했으며 요나는 니느웨에 도착한 이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실망했다. 이러한 성경 인물들의 모습이 좀 충격적이고 모순적이지만 사실이에요. 또한 이런 성경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점은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악 덩어리인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모든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는 믿음과 신뢰에 대한 부분,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사람은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핵심 내용을 하나의 주제로 만들어서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그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인 신앙의 이중성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믿음과 신뢰 문제에 있어서 갈팡질팡하며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예요. 이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이중성의 모습을 발견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요, 도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죠. 도마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제자들 중에서도 의심이 가장 많았던 제자로 알려져 있어요. 이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자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초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왜 도마라고도 부르고 디두모라고도 불렀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사실 별 의미는 없더라고요. 도마는요, 그냥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도마를 부르는 이름의 그 언어의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쌍둥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원래 존재했던 어원적인 단어가 있거든요. 이 단어 같은 경우에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둘, 이중성, 이중격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 도마라는 사람과 그의 이름과 의미와 뜻이 그의 인생에 어떤 큰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도마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 특별히 도마의 눈앞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의 삶의 모습과 반대로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그의 삶의 모습이 극과 극 완전히 다른 이중성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도마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이러한 도마가 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 상황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게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 나사로가 누구냐면은 마리아, 마르다 이 자매랑 친남매지간이거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를요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아끼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아끼는 사람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예수님에게 전해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나 나사로가 있는 지역으로 가야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예수님 안 됩니다. 가시면 위험합니다. 막아서는 거예요. 왜 위험할까요? 왜 막아섰을까요? 이 나사로가 있는 지역이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내용은 배경 지식으로 알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어떠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어떤 일들을 꾸며 나갈 때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태클을 거셨거든요. 해방을 놓으셨거든요. 일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으셨거든요. 어떤 승부를 보자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KO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으로 가셨다라는 소식을 이 유대인들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잘 걸렸어. 음모를 꾸며서라도 한번 죽여보자. 율법을 어겨서라도 한번 족쳐보자. 분명히 그랬겠죠. 예.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막아섰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도마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과 함께하러 가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내 목숨, 우리의 목숨 바치는 거 아깝지 않다라고 말을 했어요. 도마의 이 고백은요, 어떤 비유적인 말이거나 돌려서 하는 말, 위로의 말이 아니고요, 직설적이 있는 그대로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는 고백을 할 만큼 도마는 담대했고요, 또한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도 참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요, 다시 한 번 더 도마에게 어떠한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거든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을 해서 제자들이 자신이 하던 일, 직업, 삶,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줘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에게는 뭔가 얻을 것이 있겠구나. 이분이 뭔가 어떤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구나. 뭔가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따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도마였거든요. 그러니까 도마의 입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친다면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은 무엇인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도마의 모습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야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면은 무엇인가 있겠구나라고 했다라는 거죠. 전 도마가 이 고백을 하는 모습 속에서 성경에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구약에 보면은 룻기가 있거든요. 룻기에 룻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룻이 남편을 잃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랑 함께 생활을 하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룻한테 이런 말을 해요. 룻아, 나도 과부이고 너도 과부인데 과부끼리 함께 삶을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겠냐. 각자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을 해요. 그때 룻이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머니랑 평생 함께 할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도 참 대단한 거고 효심이 있는 건데,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도 참 의리가 있는 거죠. 도마가 지금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다면은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으신다면은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내 목숨 바치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고백이 나왔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의리의 마음, 더군다나 그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다른 제자들을 향한 동기부여 차원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지역으로 가시게 되면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있는 지역으로 가신다면은 제자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야겠죠. 이 말은요, 예수님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위험하다는 말이 되죠.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눈치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도마가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함께 갑시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우리의 목숨 아깝지 않습니다. 함께 갑시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은 그 공동체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도마의 그 같은 말의 고백을 통해서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 구심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는 고백을 할 만큼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조금 과하게 말하자면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 집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도마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의심이 가득한 완전히 다른 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마가 없을 때에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다른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우리는 도마가 왜 다른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추측을 해보건대 도마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많이 낙담해 있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좀 시간이 흐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다른 제자들과 도마가 만나게 돼요. 그때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만났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라고 다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들은 도마가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은 내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 자국을 보고 내 손으로 그 손에 못 자국을 만져보고 그리고 그 창에 옆구리 구멍 난 데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결코 믿지 않겠다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 자체를 거절하겠다는 단호한 고백이에요. 즉 예수님을 봤다는 제자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인간적인 완고함과 증거를 요구하는 의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자신의 목숨도 걸겠다는 고백을 했던 도마였는데 도마의 이러한 모습은 인간적인 한계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도마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내 목숨 바칠 수 있다라는 인간적인 관점, 의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도마의 태도는 용감했어요. 그리고 의리도 있었죠. 그런데요, 그것이 믿음, 그것이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했던 도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치는 인간적인 한계의 모습을 보여줘요.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도마에게는 희망이 사라졌어요. 도마에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으로 끝이었기 때문이죠.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라고 할지라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도마의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눈에 보일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도마에게 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냐면은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도마의 모습은 도마의 모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성경 인물들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거든요. 조금 더 나아가자면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빈번하게 등장되어지는 이중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의 이중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을 좀 달리 표현을 하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앙에 굴곡이 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승승장구 잘 되는 거죠. 그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신앙의 곡선이요,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될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이 생겨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잘 되지 않아요. 다 망가져요. 그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신앙의 곡선이요,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겠죠. 이러한 상승곡선 그리고 하향곡선 이것이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러한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냐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일들이 내 마음에 내 신앙에 영향을 주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현재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신앙의 상승곡선을 그리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계시나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굴곡이 상향이 되기도 하고 하향이 되기도 해요. 좀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내 신앙에 영향을 준다. 그런데 이것을요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요 상황이 좀 달라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모두 삶을 살아가잖아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서 항상 실패 없는 완벽한 성공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항상 모든 일들이 잘 풀리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고 힘든 일도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수많은 일들을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내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는데 그 시점 가운데에서 그때 내 마음의 상태,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수많은 일을요 내가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아치기도 하고 그것을 돌파하기도 하고 그것이 어쩌면은 나에게 찾아와서 상처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굴곡 없이 쭉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굴곡 없이 쭉 가는 거는 불가능한 거고 이상적인 표현이죠. 가장 현실적인 대답은 무엇이냐면요. 이 굴곡의 격차를요 좁혀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중적인 모습을 올바른 신앙의 상태로 일치시켜 나가는 중심이 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극렬하게 부정했던 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이 고백은 도마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음은 물론 이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라는 그 신앙의 눈이 띄어져서 고백하게 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깨달음의 고백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이러한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이기도 하지만은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 그 신앙의 중심이 올바른 상태로 나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를 떠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의 중심이 바로 잡혀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요 눈에 보이는 거, 경험되어지는 거, 인생이 잘 풀리는 거, 잘 되는 거 이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눈에 경험되어지지 않을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힘들지라도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한 번 더 버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과 신뢰함 가지고 버티면서 나아가는 그 중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함께 있는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어서 예수님께서 비난 같기도 하고 간청 같기도 한 말씀을 덧붙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또한 라이트푸트 박사는 한 유대인 율법 학자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했어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개종자, 믿음을 갖게 된 자 한 사람이 시내산 앞에 섰던 이스라엘인 수천 명보다 더 하나님께 합당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고 율법을 받아들였으나 한 개종자는 보지 못하고도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이미 보지 않고도 보지 못하고도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그 신앙과 삶을 온전히 일치시켜 나가주시는 예수나무 청년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